Raspbian got drunk. Regional classic. Young boy. We are the classic. Make the mothership an MP. We are ready. Yes, we are bound. We owe you best ear. Raspbian got drunk. Regional classic. Young boy. Young boy. Make the mothership an MP. We are ready. Yes, we are bound. Listener들이 길을 깔끔하게 고선에 잡히게 만들어줄게 감동에 낚여줄게 가운데 웃두서 바운스란 말 안 해도 알아듣게 그 과를 바라는 그들은 내게나 물어볼 걸 후다닥 케일러들은 우리 이름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려 톡톡히 지어가려 불같은 랩을 뱉었지 우회전기 반응한 새도 없이 역시 너희는 꼴을 또 먹었지 가사 하나하나마다 뉴에라 가지간지나겠어 박자를 여자 다르도 밀당의 선수 심판의 점 실력이 분명한 의식이 뚜렷한 내 형제들과 뭉쳐나가 반세력들이 무참히 물쳐가 스피커 볼륨 덜떡 키우고 변변찮은 펄건 녀석들 사이로 Let's be a spouse this bitch 빨갛게 물드니 얼굴을 보아 내가 서 있는 군 이곳이잖아 잘난 네가 흔들어대던 엉덩이 나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만들 수 있어 너희들의 환호성 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눈알 필요가 없어 벌써 난 이미 반응성 공했단 말이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 명성 with the bomb 존나게 잘난 내 이름을 실버 날 씹어내는 촛밥들은 언제든지 기꺼이 상대할 준비 돼있어 하다 덤벼 어차피 난 이들에게 넘을 수 없는 성벽 나의 앞길엔 오로지 승리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 모두들 닥치고 조용히 나를 바라봐 난 이들이 절대 닿을 수 없는 하늘 위로 날아가 We are ready Raspbian got drunk Original classic Young boy Young boy We are the classic Make the mothership an MP We are ready Yes, we are bound We owe you best ear Raspbian got drunk Original classic Young boy Young boy Make the mothership an MP We are ready Yes, we are bound We owe you best ear Who am I? That's right, it's day 2010년 나온 우리의 음악을 기대해 여기까지 선사할 선율에 살짝 움직이며 반응을 해 향기도 퍼뜨리고 소문을 낼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시길 다트와이 멋진 셰프가 만들어내 초선나 팔꽃의 향기를 담은 음악 So stylish 잠깐 기로로부터 랩을 배로 더 붙여 다른 사람들과 거리부터 따라가 붙어 Best hit you don't know Why D90 feel like oh no G to the D to the J man 나, 나의 나를 갈고 닦고 있어 맨날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상에 다다르기까지 다시 한 번 더 Next level 시간보다 몇 배 더 우리는 앞서 나가지 앞으로 잘 봐도 얼마나 잘 나갈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우리는 증명해 보일 게 실패 따위는 건너뛰고 오직 성공만을 보지 기대해 우리 소식 머지않아 올릴 게 자랑스러운 이름 나 AP 그리고 우리 V-O-U-N-C-E Bounce 맨몸으로 시작해 지금은 여기 느껴진 이 Bounce 뜨거운 열기 좁은 문을 열기 위한 우리의 노력 비교할 수 없는 땀방울로 기회를 노려 G to the O-U-N-G 공백이라 불려 끊임없는 연습으로 실력을 물려 기대돼 나도 기대돼 새 시대의 열 Number one crest, we are the only one. Raspbian got drunk. Regional classic. Young boy. Young boy. We are the classic. Make the mothership an MP. We are ready. Yes, we are bound. We owe you best ear. Raspbian got drunk. Regional classic. Young boy. Young boy. Make the mothership an MP. We are ready. Yes, we are bound. We